조선에서 민족유산 보호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. 민족유산 보호 지도국에서는 올해 안학궁과 서광사 보건공사, 고구려 박물관 건설, 수십 개의 옛 건물들과 옛 성들에 대한 보수를 계획하고 내밀고 있습니다. 평안북도 신의주 역사박물관을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경험교환 사업들을 짜고들고 있습니다. 명성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. 송암동굴의 70여 개 명소들에 대한 보존관리 경험 등을 전국의 명성지 관리소들에 일반화하고 강사들의 수준을 한 계단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력 밑에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 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등록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민족유산 보호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전국의 민족유산들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유래, 보호실태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정보자료기지 축성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.